오늘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식의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 17세기, 18세기 때는 우리가 뭐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뭐알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21세기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뭐 지금 10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지식의 양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늘었어요. 알게 너무나 많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미래도 잘 모르겠고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모르는 게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한계 속에서 현대인들은 걱정하게 되어 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또 나가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도대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경제가 좀 나아질까 했더니 지금 뭐 폭삭해가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또 갑자기 확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뭐다 재벌 되겠죠. 다음 주에 뭐 주식시장이 또 올라간다. 이거 알면 뭐다 재벌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금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어요. 내일도 우리가 알수 없어요. 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다 두려워합니다. 제일 어려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한이 단계를 주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간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살 만큼 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여건들이나 내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 불확실하고 잘 몰라갈 때 너무나 불안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 배경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고, BC 742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6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겠는데, 요 시대가 어떤 때냐면, 북쪽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막 죽이고 막 포로로 잡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남쪽 유다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쳐들어오고 힘들게 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 아시리아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왕 산헤빌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는다. 그러나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42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잘안 섬기니까 이사야 이 42장에 25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들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3장 1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셔요. 내가 너희들을 잘 알아. 그리고 이름을 부르셔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자녀들을 길러가면서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징계를 하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하나만 낳기 때문에 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징계 잘안 합니다. 그냥 대충 잘 건강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는데 이 서양 교육이 우리랑 좀 달라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 교육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교육이 다 다릅니다. 이 키위들이 또이 특별히 스코틀랜드 사람들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 어릴 때 어느 정도의 생각이 들어가기 그 전까지 무섭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보탄이나 이런 데서 이 키위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럴 때 부모가 딱 그러면요, 애가 기겁을 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나라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요. 이 가문이 있는 집안들은 미국도 이 가족 혁띠가 집에 걸려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그거로 맞습니다. 사정없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못 때리죠. 선생님이 때려도 경찰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징계라는 걸 모르고 자랍니다. 어른이 돼도 법을 그냥 막 어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또 어느 정도 징계가 들을 것 같으면 다시 품으십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셔요. 아무개야, 부르셔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야곱아 부를 때는 야곱의 이름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아 할 때는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름이죠.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막 낙심하고 있을 때 야곱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잘 되는 가운데서 또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밑바닥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름을 듣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다시 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려울 때 자신을 바라보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모을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흩어서 힘들게 하지만 다시 회복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오늘 1절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신 존재라.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구원은 그냥 죽음이나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꺼져내는 거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어치를 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을 대신 주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화내도 안 되고. 왜요? 나는 예수님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천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바꿨는데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해방하였다. 해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죽음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넘겨주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아들의 값어치만큼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 혹은 속량, 구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면 자부심이 생겨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고 바꿨다 이거, 예수님 주고.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소속돼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존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주고 바꾼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걸 알면 날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고난 속에서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 선택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를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 불러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가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야 돼,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암흑에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 사실을 늘 감사하시면서 어떤 세력도 어떤 두려움도 능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그랬어요. 너는 내 소유,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연히 막연히 대충해서 부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명하였다. 지명하려면 이미 이게 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명해서 누가 암흑에 암흑에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 뭔가 하면 계약서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쓰고 계약 또 조건들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손에서 빼서 계약서를 쓰시고 이제는 영원히 내 자녀하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한 자니.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 읽은 것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물이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기적적인 일인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안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2절부터 쭉 내용들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동행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할게. I'll be with you.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두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뒤에 다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양쪽에는 절벽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라. 막 기도했더니 홍해가 그 다음날 쫙 갈라져.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물이 침몰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마른 땅같이 건너갔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홍수철에 물이 엄청나게 흘러갈 때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발로 강물에 들어서라. 예스! 딱 들어설 때 그 홍수 물이 벽을 딱 해가지고 물을 막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서 계셔서 물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불화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계세요. 야, 3명 집어넣는데 왜 4명이 있냐? 왕이 그럽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털끝 하나도 타지 않게 하셨어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동행하심,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러한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날마다 날마다 봄날 같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어떤 파도나 이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불 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하면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그것을 이기며 분명히 승리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구해내신다. 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대저나라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여기 애굽, 구스, 스바 이 사람들은 이 홍해의 사건 속에서 이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올 때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애굽 군대, 구스, 스바 이런 흑인들이 같이 거기 군 생활을 하죠. 근데 그들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너희 대신 너희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가르고 너희들을 빼내고 그들을 대신 물에 잠기게 했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 다가와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여건들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같이 내가 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람들을 주어 바꾸겠다.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깜깜한 속에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지라도 정말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방 도시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발견합니다. 뭐 막 굶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찢기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이 강아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파출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명찰이 있어요. 명찰 이렇게 보니까 스코틀랜드 왕궁 소유 이렇게 써 있는. 야, 이게 왕궁 소유물이구나. 그래서 경찰이 깨끗하게 잘 씻어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왕궁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개는 국왕의 소유인데 국왕 부부가 그 동네 사냥하고 산책 왔다가 이 강아지가 그냥 튀어나간 거죠. 왕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덕지덕지 때가 묻고 그래도 여기에 명찰에 왕궁 소유 붙어 있어요. 도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명찰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놓은 그 하나님의 소유물의 도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기억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